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그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. 수리아 신문 안두루, 인디아 신문 파블리크 뉴스, 영국 신문 더 뉴워커,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탁월한 사상 리련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. 세네갈의 신문 르 포뿔레르와 국가 라디오 방송은 조선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 자주, 민족 대단결 사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.